하얀 구름은 내 dream car 저기 붉은 달은 hometown 너나 우리의 blood type 통상 가득한 our life 쏟아진 shooting star 궤도를 벗어나볼까 꿈꿔온 방향대로 우릴 맡겨볼 time go Why yeah yeah yeah drop it We don't wanna stop it 하늘 위로 다시 던져봐 Just go straight, ayy 필요 없어 방패 세상은 애교가 but we got my name 영화 속에 잠든 princess 남미 우리 다 웅그러버려 jumping wow 새로운 결말이 make it we'll break it and change it Why yeah yeah yeah drop it We don't wanna stop it 하늘 위로 같이 던져봐 Like it? My friend, we're twisted like this. Ooh, Like it? Get loud.